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딴지 종편 및 여러 팟캐스트를 청취하고 소개하고 물고 뜯고 씻고 삼키는 팟캐스트! 듣는 당! 새롭네. 새로워. 네, 저는 진행을 맡은 테드고요. 아, 지난 5회도 편집이 좀 늦었다고 했는데 6회도 늦었습니다. 에헴, 늦을 수도 있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장소는 벙커가 아닙니다. 벙커가 아닌 조금 낯선 스튜디오에서 만나뵙게 됐습니다. 아, 그 드립을 담당해주던 민경춘 의원은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하차했습니다. 경춘아. 보통 이럴 때 다른 방송에는 아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하차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 막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싸웠어요. 아, 속 좁은 테드 진짜. 저랑 싸웠어요. 저랑 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꼰대질을 좀 했는데 이제 형춘이가 참다가 이제 못 하겠다고 해서 나갔어요. 언젠가 다시 올 거야. 어, 화해하면 다시. 화해 못할 것 같아. 화해 못할. 우리 끝난 것 같아. 아니야 올 거야. 기다릴게요. 아, 네, 그리고 그 나머지 의원과 새로운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나부터 해? 예, 앱입니다. 1년 366일을 알코올과 달리기로 살고 있는 아브락 중독입니다. 뭐 연말연시 하루에 이틀 사는 것 같아. 뭐 일도 정말 많고 술도 계속 마셔야 되고 두 배로 치고 아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밥 먹으면서도 몇 병 까고 왔어요. 근데 테드가 자꾸 못 먹게 해요. 아, 짜증나 죽겠어요. 아, 이게 녹음할 때는 우리 가급적이면 알코올로 녹음을 하지 말아요. 맥콜이야, 맥콜. 내가 술을 안 먹고 방송한 적 있냐? 있지 않을까? 없어. 아니야. 없어. 없어. 지금도 이 스튜디오는 사실 그 주류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슬쩍 갖고 와서 먹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먹을게요. 다음. 예, DK입니다. 2017년 정유라년 아니죠. 정유년 투표가 하고 싶은 DK입니다. 아 씨. 발령기. 다시 할까? 그냥 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날을 위해서 새해부터 투표 딸근을 무단히도 연마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해 덕담 사자성어로 말하자면 투표 딸근, 닭 살처분, 고왕 강타입니다. 거긴 왜 때리냐? 뭔가 강타하고 싶어. 그런데 왜 거기를 왜 때려? 올해는 뭔가 투표를 해서 강타를 하고 싶어. 되게 아플 것 같은데 느낌이. 아프겠지. 아프랑 때리는 건데. 셀프로. 아니. 셀프로. 그 당 누나는 고환이 없잖아. 그치. 황교안 정도? 좋은데? 그렇지. 네. 네. 다음 의원님. 새로운 의원. 안녕하세요. 글로 들어온 돌 파트 땅에 마사오 미스 나노나예요. 해피 뉴 이어 에브리바디. 저 근데 대본을 진짜 한 개도 안 써가지고 숫자 1 써놨어. 1도 안 썼어요. 아니 여기서 맨날 저기 막 테드님도 막 미스 마사오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마사오가 된 것 같잖아요. 마사오처럼 진짜 대본 한 개도 안 쓰고 방송하고. 아 근데 그거는 마사오 같은 경우는 안 하고도 잘하니까. 그럼 저도 잘하는 거예요 오늘? 잘할 수 있어. 이제 해봐야죠. 네, 해보고 어쨌든. 다음부터는 안 불렀지도 몰라. 연락이 안 가. 단톡방에서 내쫓아 아마. 변태 저거. 어쨌든 2017년 새로운 시작하는 마음으로 파트 땅을 시작했는데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네. 나누나 고마워. 해줘서. 환영합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은 지금 테드, DK, AB 그리고 나누나 이렇게 네 명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의 광장 시간입니다. 근황인데요. 제 근황 말씀드리면 뭐 춥습니다. 진짜. 윈터 이즈 커밍입니다. 근데 올해 겨울은 좀 따뜻하죠. 작년에 비하면 따뜻해요. 왜냐하면 작년 그 12월 31일 날 연말 집회할 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영하 15도였거든요. 아, 그랬었나?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눈도 많이 왔어요. 눈은 모르겠는데 바들바들 떨었었어요. 되게 추웠었고. 작년 근데, 겨울이 눈이 많았지. 올해는 눈 많이 왔죠. 네. 재작년이지, 재작년. 재작년인가? 재작년 됐죠. 나 진행자야. 핵력배. 내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야. 백두폭. 그거 못하면 나는 여기서 의미가 없어. 그렇지. 백폭이다. 백폭. 그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말 즐겁게 보냈고요. 딴게이들과 보신각에서 내가 이러려고 집회를 했나. 보신각에서 타종 행사할 때 영시에서 같이 있었고. 정말 칙칙하네요. 아저씨들과. 2년 연속. 처자도 있었어요. 길바닥에서. 그래요? 네. 그 새해 첫날 그리고 또 다시 그 공연장으로 돌아가서 밤새 술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에는 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을 그거를 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이 좋던데. 지금 예매율 1위예요. 어. 그 애니는 애니인데. 그 애니메이션 어떤가요? 아, 이게 정말 저 신업을 알고 갔는데 가슴이 굉장히 먹먹했거든요. 아, 김인호. 김인호 남아요. 무슨 소리야? 달해. 달해. 연기 쩔지. 새해부터 그럴 거야? 칭찬해 줘. 달해. 달해. 아. 저 아무 반응 없는 거 보여. 죄송합니다. 안 봤어? 너의 이름은 안 봤어?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요. 연기에 할 말이 직멜 없네요. 너 DK는 봤을 거 아니야? 아니,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 네. 아, 나밖에 안 봤구나. 근데 지금 방금 그 일본어를 해석하니까 오빠 조 거 막 이런 지금 막 방송에서 아 김인호 남아요와 너의 이름은 뭐냐고 그런 여기 그런 이상해 너의 이름이 야생인가 아 근데 그 애니 안 보셨으면은 약간 호불호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정말 그림이 너무 예뻐요. 아 이거 진짜 궁금하더라. 그림이 너무 멋있어. 나 원래 미장센은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 예, 네, 상당히 네. 원래 미장센 먹고 들어가는 건데 근데 약간의 기존의 팬층이 좀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은 약간은 기존에는 우울했는데 지금은 좀 대중적으로 코드가 많이 넘어왔어요. 근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그래서 그래?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좀 아쉽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자전거 씬에서 좀 태클 거는 사람이 많은데 자전거 씬에서 그 여주인공 팬티가 너 지금 스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자전거 씬에서 여주인공 팬티? 여주인공 속옷이 잠깐 보이거든요. 여주인공 속옷이 잠깐 보이는데 그거 가지고 태클 거는 사람이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건 무슨 상관이야? 아니 너의 이름을 본 거야. 야인이를 본 거야. 너의 이름을 봤는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야인이 보고 너의 이름 봤다고 맞아. 지금 패러디죠. 굉장히 재밌어. 어제 그 미노루네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미노루가 그 너의 이름을 보고 어제 또 본다고 그 마코토 감독이 그럼 어제 이상한 거네. 내한을 했대요. 내한 아니야 미노루가 두 번 보면 이상한 거 아니야. 내한에서 GV 때 가고 싶다고 해서 거기 또 두 번째 본다고 해서 제가 그 마사오닷컴 사무실을 못 놀러 갔어요. 아깝다. 마사오닷컴하고 이어져 있구나. 변태 맞네. 맞아, 뭔가 믿기지 않는 이야기야. 민호님하고 손잡고 갈 것 같아. 좋은 거네요. 그리고 뭐 이제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도 처음 갔다 와봤고요. 뭐 여기까지가 저의 근황이고 그 다음에 순위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지난 회차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크게 순위에 신경 쓰고 있지 않은데 저 신경 안 쓴다면서 신경 엄청 쓴다. 아니 근데 댓글 같은 거를 댓글을 보러 이게 들어가거든요 팟빵에. 근데 좀 나름 기념적인 게 이제 12월 어느 날에 카테고리 순위가 전 카테고리 순위에서 12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렇죠. 전체 순위 그러니까 순위권 진입은 한 달 동안 다섯 번 진입을 했고요. 최고 순위는 328위 했습니다. 이거 왜 듣지? 대기 안에 들어가 보자 이제. 여러분 이거 왜 들으세요? 이해는 못하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목소리 들으고 사람들이 왜 듣는지 몰라. 여러분 팟캐스트는 인생의 낭비입니다. 아니 뭐 파트 땅보다는 뭐 그 서부 당선 김치. 서부 당선은 거, 뭐냐? 서부 당선 키치아이 걸라는 왜 듣는지 모르겠던데. 아 글쎄 그것도 왜 듣는지 모르겠어. 조만간 망할 것 같은데 그 방송. 진짜 망할 수도 있어. 음원 삭제. 음원 때문에. 네, 여기까지 저희 근황이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뭐를? 파트 땅 내가 나오는 거. 지금 개발 순회용하고 다들 식사하고 들어오셨네. 야 맥주 걸리겠다. 숨겨놓고 먹어. 빨리 먹고 치워. 자, 제 근황 말씀드릴게요. 저는 AB고요. 테드가 스텝스라는 그 앱을 돌리라고 해가지고 돌려보니까 그게 폰에 있는 걸음 숫자? 이동 숫자를 보는 그런 앱이더라고요. 네. 2016년에 720만 보. 여러분 이게 720만 보가 어떤 숫자냐면요. 제가 보통 하루에 만 보를 걷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걸었던 숫자가 300만 보 정도예요. 300만도. 저는 이제 그 집회를 나갔으니까 집회 나갈 때는 한 2만 보 걷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보통 사람의 걸음수라고 그 생각하면 이제 그게 300만 보인데 얘는 이제 700만 보를 걸었던 거예요. 5,000km 두 배. 5,000km 조금 더 되던데. 근데 뭔가 좀 아쉬워. 그래서 올해는 1,000만 보 한번 채워보려고. 그 앞전에 저희 박 PD 산티아고 순례길 갔다 오신 그 양반. 그 양반이 400만 보예요. 그 산티아고를 갔다 와서 400만 보인데 거기를 갔다 와야 400만 보. 형 그러다 죽어. 근데 얘는 PD님도 되게 많이 걷는 편인데. 많이 걸어요. 많이 걷는 사람이에요. 뭐 데리러 가는 거지. 뭐 하여튼 빨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근데 걸을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아 갑자기 정적이 감돌아. 걸을 때는 팟캐스트가 제일 좋아. 아 그래요? 팟캐스트는 인생의 난무입니다. 걷고 뛸 때는 팟캐스트가 제일 좋습니다. 맞아요. 많이 걸으세요. 제가 첨언하자면 2016년에 제일 많이 걸은 날이 2월 27일인데 그때 그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도보행진이었거든요. 과천에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대학로까지 걸었었는데 그날 제가 4만 보를 걸었어요. 4만 보면 한 35km 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30km 어쨌든 30km 내외였을 정도? 거예요. 꽤 저는 빡세는데 이 4만 보가 제가 그 작년에 걸었던 중에 이제 데일리로는 최고 많은 걸음 수였는데 얘는 그날 조깅 많이 했다 그러면 그날 3만 보야. 뭐 그냥 뭐 오늘 점심에 뛰었어 그러면 3만 보더라고. 뭐 그 정도 준비하면 뭐 아, 진짜 이상한 친구입니다. 네, 네. 그다음 근황. 예, 저는 DK이고요. 아, 요새 장염에 걸려가지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병원 갔다 왔어요? 영화도 그냥 집에서 봤습니다. 다. 장염하고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저. 맞아. 어, 되게 장염 씹어 먹을 것 같아. 염증 따윈 없어 보여. 노루바이러스도 소화시킬 것 같아. 아니, 내가 평생 그런 오해를 받고 삽니다.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지. 왜 깨병분이냐고. 오해받고 진짜 싫었어요, 그게. 여러분, DK는 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요. 미소년, 미소년. 미소년? 미소년 와, 오빠. 이게 행복 아닙니까? 되게 후하다. 나가 사랑이 많네. 어차피 비디오 아니잖아요? 나가 사랑이 많어. 오디오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 걸려가지고 힘은 없었지만은 예, 그래도 뭐 품번 아니 영화는 집에서 봤고요. 그래서 사다코 대 가야코 이거는 피하시고 가야코가 주원에 나오는 건가? 귀신인가? 누구요? 사다코가 링에 나오는 거고. 그렇죠. 예. 가야코가 주원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예. 아. 둘이 그 한판 붙어요.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가 약간 그런 느낌이네.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프레디 대 제이슨을 잇는 2016 최첨단 버스스 영화. 였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슈퍼맨 대 배트맨 뭐 이런 거. 슈퍼맨 대 배트맨도 있네. 그거. 근데 김춘희. 내가 이겼어. 내가 살아남아. 이긴 건지 진 건지. 내가 살아남았어. 아, 그래서 이거는 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터스크라고 있어요. 그리고 셜록 시즌 4 보고 싶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시즌 지금 했어요? 시작했어요? 예, 4 시즌 1화 시작했고요. 그거 지상파에서 지상파에서 나오잖아요. 너무 보고 싶다. 지금 그 더빙판이 오히려 더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아 진짜? 예. 더빙 잘했나 보다. 예, 그래서 더빙은 또 더빙의 맛이 있어. 그렇지. 저도 그날 그 주에 원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더빙판을 보고 잤어요. 네. 더빙판 방송하고 주말에 또 자막판으로도 나온다던데. 진짜? 네, 두 번 나온다. 엄청 힘줘서 하네 KBS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좋아하는 매니아층은 항상 두 번을 보게 돼 있어요. 맞아. 그 원어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더빙판으로 또 듣고. 난 두 번 봐도 이해 못해. 느낌이 달라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몸은 안 좋지만은 요즘에는 또 이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에일리언 커버넌트가 이 티저 영상이 또 공개가 돼가지고 예고편이 공개돼가지고 올해는 지금 그것만 또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저기 구직 활동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보내고 있는데 수신 응답이 없어요. DK님은 그냥 영화 평론가 하면 안 돼요? 괜찮다. 영화 평론가만 해갖고 밥 먹고 못 사는데. 그래도 기고나 이런 거 좀 취미로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밥을 조금 먹으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내가 노나를 맥주를 잘 먹인 것 같아. 아니 얘가 식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문화비로 많이 나가. 식대로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담배가. 예,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될 텐데. 괜히 맨날 담배 피면서 영화 한 번. 남 얘기 같지 않다. 예, 아무튼 저 여기까지고요. 네, 나노나님. 아, 저의 근황. 저는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백수였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초년생이 되었어요. 백수라기 하기 뭐하지. 축하합니다. 20대인데 아직. 축하합니다. 취직했어요. 어우, 피 끄쳐 죽겠어. 살살 좀 해. 우울할 때는 뒤로 나와서 하란 말이야. 여기 마이크 감도 너무 좋단 말이야. 어쨌든 제약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오, 제약. 되게 힘들다는데 제약회사. 근데 전 별로 힘든 일 아니에요. 영업 아니고 그냥 우리 홀짝 기자는 영업이었지만 얘는 실험실이잖아. QC 실험실. 품질 관리. 화이트 컬러네. 맨날 실험하고 있고. 그래요? 별로 일 엄청 힘들어요. 맨날 막. 상사들. 아까는 안 힘들다며 잠깐. 여기 옷 봐요. 여기 막 이렇게 산 튀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아 조심해야 돼. 나노나 옷. 풀색빛 옷이 주황색으로. 네. 카키색 옷이 막 주황색으로. 락스 화장실 청소하다 락스 묻은 거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진짜 동생을 여동생을 진짜. 아 정말. 아니 그냥 한 얘기예요. 위험한 일을 이렇게 네. 산 튀기고 그러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제약회사에서 산도 만지고 막 그런 거. 당연하죠. 다 만지죠. 산. 프로포폴도 만지고. 퍼플? 백옥 주사. 마약이 있어요. 아 청와대 들어간 약 중에 우리 회사 약이 있어. 진짜? 진짜? 네. 88정? 주사제. 아 진짜? 나 하나만 갖다 주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거 높은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아, 나 여기서 높잖아. 아니, 그 회사에서 높은 사람만. 어디가 높은데? 어디가 높은데요? 어디가? 배 높이. 정수리 끝이. 배 높이. 아 키가 좀 크다. 인정. 하여튼 우리 회사 뭐 근데 마약 많으니까 나중에 제가 높은 사람 되면은 한번 빨리 높은 사람 되세요. 아, 편집. 아, 뭔가 뭐 그 여성판 브레이킹 배드가 생각난다. 만드는 거야 이제? 그래서 취업을 해서 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하느냐고 요즘에 팟캐스트를 잘 못 들었는데 SNS도 잘 못하잖아. 네 그래가지고 딴 게 못 들어오고 그래서 아 오늘 방송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맥주 먹인 거야. 그래요? 그래 더 도와주세요 오빠들. 이뻐서 봐준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근황이었고요. 왜 그렇게 했니? 안 이뻐요? 왠지 안 이뻐요. 네. 정신이 좀 아득해지는 것 같아요. 춘추이가 있었을 때랑은 또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자 여기서 그 다음 우리 후기요정 나와라 출동. 딴지클럽 게시판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후기요정에 걸맞는 딕션 분위기야. 후기캠.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떼미션님은 파트 땅 진행자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건강하세요라는 덕담을 시작으로 지난 방송은 성녀 박세롬님께서 얘들아 방송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씬끗 웃음을 가볍게 지어주시면서 오롯이 완성본을 던져주신 회차였다 라고 답해주셨어요. 더불어 특별편 방송을 들으시고 아침에 들으시다가 눈물 쏟아질 뻔하셨고 눈물 참느라 눈이 빨개지셨다네요. 세월호 미수습자 아이들의 어머니 아버지께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 아이들을 꼭 찾을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파트 땅도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요.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근데 이 방송 듣고 진짜 근데 좀 울었어요. 진짜 슬펐어요. 그 방송 특별편은 파트 땅이 정말 잘 태어났다 그런 생각 들 정도로 그런 정말, 자리 있어서 예. 근데 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태도 고생했어. 근데 또 하라고 하면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리한 질문 한다고도 고생했고 되게 무리한 질문도 해봤어요. 그게 쉽지 않죠. 그런 방송은 진짜 진행한다고 고생했어. 예. 근데 제일 섭섭한 게 사람들이 본개방이 아니네. 사람들이 다 본개방이었던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너버리 편집장한테 사람들이 그 클럽 그 딴똥 사장님이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그 어렵다고 해가지고 두 번이나 거절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뭐 본개방으로 올라가는 줄 본개방으로 올라가는 줄 아셨나 본데 근데 본개방 인원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파트 땅으로 제가 송출을 했죠. 다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고 잘한다. 독하기님 독하기님의 후기입니다. 독하기님은 새롬 성녀님은 팟캐스트계의 유재석이 맞다는 진리를 설파해 주시면서 여러 번 듣다 보니 이치님이 계실 때 안 계실 때의 차이가 느껴졌고 이치님 계신다면 뭔가 적절하게 중심이 잡히고 안정감이 느껴지신다고 하네요. 그러고 집회 갔다 오시면서 특별편을 들으셨는데 지하철에서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셨답니다. 진짜 저도 그랬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독하기님 파트 땅도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당주인 밤돌아빠 하이칼라님 파트 땅 깃발을 제작하셔서 촛불 집회에 동참하시고 광화문 행진 때 깃발을 마구마구 흔들어 주셨어요. 그게 마구마구 흔드는 게 아니라 낚싯대가 좀 네. 너무 낭창낭창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바람 맞으면 이게 우우우. 다른 사람들은 저거 낚싯대를 굵은 걸 했는데 당주는 그걸 몰라가지고 얇은 걸 했어. 그럼 막 바람에. 그러니까 바람뿐만이 아니라 그 현수막 자체 무게도 못 이겨가지고. 그러면은 막 안 보이지 않아요? 잘 보였어요? 쭈그러져 있지. 그래서 바람 불면 손맛이 막 이렇게 막 붕어 한 마리 잡은 것처럼 손맛이 와 손맛이. 그게 실제는 그거였던 거예요? 현실은 그런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 그래도 그 낚싯대 들고 대구에서 광화문까지 와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낚싯대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맞아. 자랑스럽고요. 맞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란타일 심장님. 파란타일 심장님은 일반 잡곡은 전혀 안 먹는데 꽃씨 잡곡은 잘 먹고 계시고 식구분들도 도시락 싸주면 다 잘 먹고 있어서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요. 이제 언제 여유가 되면 찾아뵙고 감사 인사 드린다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스터님은 방송에서 자기 닉네임이 나와서 묘한 기분이 드셨다네요. 사람들이 이래서 라디오에 사연 보내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촛불집회 때 먼발치에서 테드님과 드드드 깃발 눈팅하셨는데 눈팅만한 이유는 아닙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마 테드가 무서워서 왜들 그러나 몰라 수도 있어. 제가 좀 무섭게 생겼잖아. 왜 근데 깃발 좋은데? 아니 깃발 때문일까? 깃발은 좋은데 사람이 싫어. 그런 거 그, 그치. 그 근처에는 전부 냄새나는 그, 오징어들만 쫙 있고. 근데 그 깃발 되게 SNS에서 핫해요. 맞아요. 특이한 깃발이라고. 아 진짜? 이렇게 근데 더 핫한 깃발이 너무 많아졌어. 알티스타예요. 아니야. 장수풍뎅이나 얼룩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음남뱅 태당이 최고. 그렇지. 음남뱅 태당이 최고지. 난 그게 좋던데. 네팔레미어 닭에 먹을 치게. 그거 제일 처음에 올라왔을 때 내가 기수했다. 근데 그거 지금 안 나와. 형했어요? 그것도 딴지에서 나온 거예요? 딴지 클럽. 딴지 디아블로 클럽. 진짜 멋있던데. 그때 들 그 깃발 들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었다. 아 디아블로 클럽 저 멤버고요. 폄하하는 거 아니고요. 아 멤버였구나. 아니 그 깃발 들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가입했어. 예 네, 다음. 다음 까만머리님. 까만머리님은 이번에도 멋있는 새로미님이셨고 북해도 가고 싶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북해도 갔다 오시면은 멋진 사진들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부탁드려요. 북해도는 겨울에 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일본 그 설경이 검색해보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저게 아니에요? 아사히? 아사히 저게 아니에요? 북해도가 홋카이도죠. 홋카이도. 북해도가 홋카이도죠. 맛있는 게 그렇게 많다던데. 평춘이 있었으면 좀 들어봤을 텐데. 아, 저 테드 진짜. 아. 죄송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외에 글 남겨주신 배덕후님, 그냥요님, 고칠러님, 파케드쿠 갈래님, 데미시아님. 데미시아니 뭐냐? No. 데마시아님. 지금 우리가 어디서 녹음하는데 지금 데미시아니 뭐냐? 미안합니다. 데마시아님. 달마시아는 또 뭐냐? 달마시아니라고 안 했어. 아, 왜 그래? 트집잡고래. 내 귀가 이상한 거보다. 다시 할게. 미안합니다. 저 이명 박성대보세요? 그런 것 같아. 데마시아님, 조비스님. 티엔님, 기절강푼님, 이것이 뭐다냥님, 무야산다님, 오케이스카님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동화 팟캐스트 방송하시는 오케이스카님이 오케이스카시 아니고 오케이스카이님이 야, 아 진짜 언니 남편한테 뭐야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 괴물 저거 진짜. 오케이스카이님께서 저희 게시판에 이벤트 공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언니 이쁜 얼굴도 보시고요. 호피디 왔다. 안녕하세요. 좀 이따 부를게요. 안경이 저거 같다. 아 그 호피디님은 안경 끼시니까. 아라라 안경 같다. 진짜 많이 닮았네. 원래도 약간 비슷한데. 진짜 많이 닮았네. 똥 들고 다녀야 되잖아. 스캇. 그렇지. 아니 약간 좋아해 그런 거 또. 예, 그래서 이번 꽃이 작곡은 원발치에서 테드님을 눈팅하고 도주하신 네스터님과 뉴페이스 조비스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새해 따뜻한 꽃이 작곡밥 많이 많이 드시고요.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예, 그리고 후기 당첨자는 ddanpod@gmail.com 땀팟 예, 땀팟 골뱅이 아니구나. 땀팟 골뱅이 gmail.com으로 저는 맥주도 안 마신 게 성함 아까 조금 미안합니다. 장염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장염이 걸리면 귀가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지고 발음도 잘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성함, 닉네임, 연락처, 주소를 남겨주시면 사은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후기 읽어주는 덩치큰 아이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팟캐스트 듣는 당은 꽃시작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사온의 집은 오늘도 식탁이 시끄럽습니다.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놈의 시키. 밥 안 먹고 맨날 햄버거랑 피자만 먹어서 돼지 같다고 츠보미가 너 싫대. 싫어 싫어 밥 안 먹어. 이 츠보미 오라질년이야. 츠보미네 집 식탁은 오늘도 오순도순합니다. 아빠가 해준 밥을 먹으면 뱃속에서 꽃이 필 것 같아요. 그래? 에휴, 애들 밥 먹이기 너무 힘들어요. 옆집 만순에는 애가 잡곡밥 먹고 반에서 1등도 하고 키도 쑥쑥 큰다는데 싫다고 해도 이따가 마트에서 잡곡이나 사서 억지로 먹여봐야겠어요. 잠깐! 이것저것 섞여있는 마트 잡곡 여러가지 많이만 섞어 먹으면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고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 체육동영상학과 교수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3-4가지 잡곡을 쌀과 4:1 비율로 섞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전문가의 말이니 믿어도 되겠죠. 킬로그램에 25,000원, 한 가마니에 200만원이나 하는 홍국쌀이 포함된 앰푸드 꽃씨 잡곡. 밥 위엔 꽃씨를, 어머니 얼굴엔 웃음꽃을. 그럼 아빠 꽃은? 꽃씨 잡곡. 뭐야? 야, 무시 먹으면 어떡해. 그게 뭐야? 이쁘자, 꽃씨 잡곡? 야, 그러면 뭐? 아, 꽃이, 꽃이 자꾸 이러냐? 아, 이럴 수 없잖아. 요즘 모더나 시간입니다. 한 주간 들었던 에피소드나 최근 눈에 띄었던 팟캐스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뭘 들었냐면요. 그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김혜리의 필름 클럽. 오. 이 그 미스 코리아 김혜리 씨 아니지? 아, 네, 아닙니다. 그 이분은 평론가 김혜리 네, 씨. 시내 시내 21에 그 올해 일을 하신 평론가 김혜리 씨고요. 그 인터뷰 책 같은 것도 제가 재밌게 읽었었고, 그 참 독특한 시선 같은 게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기자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내 21 출신에서 이동진 기자나 이제 김혜리 기자 좋아하는데, 이동진 기자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어떤 그 라인이 좀 되게 여성스러운 게 있는데. 김혜리 기자 같은 경우는 말투는 여성스러운데 그 시선은 그렇게 여성스럽진 않아요. 어쨌든 좀 표현이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요. 지난달 12월에 20일에 첫 방송이 오픈했고 최근에 1월 4일에 3회차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최다은 PD라는 분하고 김혜리 기자하고 배우 임수정 씨가 진짜 임수정? 네. 네, 실제 배우 임수정 씨가 진행을 해요. 그 임수정 씨가 우리보다 한 살 많은가? 미사. 그러니까 미사의 그 임수정 씨인데 나이를 모르겠네. 그렇게 많았나? 우리보다 어리지 않아요? 70년. 70년생이야. 한 살이 아니다. 임수정 씨가? 대박. 진짜? 근데 이분 원래 동안으로 유명해요. 아, 그 너무 동안인데 70년생이면? 우와, 나이가 도대체 오. 우와. 믿기지 않는데. 진짜. 믿기지 않는다 진짜. 전혀 나이를 몰랐었으니까. 누나. 누나. 이상해. 누나. 괴물. 누나, 저 막내 동생이에요. 제가 오늘 계속 연기하네. 뭐야. 저기 출연진이 빵빵하다. 네, 빵빵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되게 반가웠어요. 최근에 차에서 너의 이름을 소개를 했고요. 그 기존에 진행하던 방송을 즐겨 들었었는데 그 기존에 FM진에서 영화 코너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잘 못 들었었고 그 전에 한참 즐겨 들었던 게 성시경의 음악도시에서 성시경 씨랑 김혜리 기자가 그 영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케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유명했죠. 굉장히 그 유명했어요. 케미. 약간 성시경 씨가 그 김혜리 기자 놀리면은 막 그 김혜리 기자가 막, 아니라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게 톤도 어울리고 부끄부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들었던 그런 케미를 발휘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최다은 PD나 김혜리 기자나 그 임수정 씨가 하는 톤은 셋이 톤이 다 똑같아. 낮아? 톤이 낮아. 아, 한 명이 좀 올려줘야 돼. 그런 게 없어가지고 톤이 다 똑같아. 되게 차분하더라고요, 방송이. 방송이 다 텐션이 낮아.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들어보고 왔는데 어제 들어봤는데 이거 잘 때 들으면 참 좋겠다. 영화 얘기는 안 들어오고 조곤조곤 조곤조곤 소곤소곤 그 소곤소곤 약간 그런 느낌 ASMR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 정도로 우리 나노나를 보내야 되겠다.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게 그 전 같은 케미를 기대하는 건 아닌데 내용은 더할 나위 없죠. 이게 여기 아마 최다은 PD가 SBS 쪽일 거예요. FM진이 예. SBS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SBS에서 팟캐스트를 좀 밀어주는 게 있어요. 전용 스튜디오도 따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뮤직 요즘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 뮤직69에서 들어보니까 그 시설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전에 있는 스튜디오에 비하면 좀 구리게. 그래도 자판 깔아준다는 게 어디야? 아유 뭐 그럼요. 이게 SBS 같은 경우는 그 시네타운 19도 영화 파케가 있는데 네. 이제는 아예 평론가분하고 셋이서 또 만들어가지고 이쪽이 진짜 투자를 좀 많이 하긴 하는구나 SBS. 아니 근데 이제 어떤 방송으로 투자를 해주고 그 지금 시네 그 필름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그게 들어오고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상태는 아니고 세 명의 의급 투합해서 일단 시작한 걸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진행진이 비중이 임수정 씨만 나오면은 그냥 될 것 같은데. 흥행 카드? 그냥 바로 녹음실도 새 걸로 교체해 주고 막 다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만 듣고 싶었는데 와, 그 순위권에 슬쩍 올라오더라고. 계속 올라와 있어. 아니 네. 이게 릴리즈 된 지 몇 주 안 돼 가지고 벌써 5위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진짜? 카테고리 내에서. 카테고리 내에서. 아니, 전체 카테고리에서도 계속 안 내려가. 예, 맞아요.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 만할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밤에 잠 안 올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누라랑 싸우고 난 다음에. 아 그래도 들을 때도 좋겠다. 다른 언니 편지. 자. 자 저는 AB고요. 자 이번에는 사실 지난달에 독일 언니들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새해 시작이고 하니까 조금 더 의미 있는 방송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른 거 바꿨어요. 그 정봉주의 정국구 서브 타이틀이거든요. 진가역이라고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재밌어요. 재밌지. 예, 맞아요. 여기 심쿵 심용화 선생하고 정봉주 의원하고 최강욱 변호사가 하는 건데 심쿵 심용화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예전에 국정화 교과서 하면서 카톡에 그거를 뭐 국정화 교과서가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막 카톡으로 퍼뜨린 적이 있었어. 예예. 예. 그것에 대한 하나 하나의 반박을 달았던 사람이거든. 이분이 그분이시군요. 예. 그거에 대한 반박을 달면서 했다가 파파이스 나오고 전국구 나오고 하다가 학원에서 막 다 해고 당하고 막 그랬던 분인데 아. 이분하고 그다음에 정봉주 의원이 되게 역사에 무식해. 반대로 최강욱 변호사는 역사를 너무 잘 알아. 이 세 명이서 하는데 정말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를 진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되게 이해가 쉽게 정말 재밌어요. 이 방송도 그럼 케미가 굉장히 좋겠네요. 케미가 진짜 좋고 이게 다루는 시기는 EJ하고 비슷한데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 사안마다 해석도 다르고 EJ보다는 좀 정지되어 있는데 EJ는 좀 드라마 조금 예, 약간 예. 뭐 MSG가 들어간 드라마 같은 거 느낌이라면 진가역은 좀 제대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보는 느낌이고 최근에 43화까지 진행됐는데 요즘에는 몇 편을 특별편으로 꾸리고 있어요. 원래 근현대사 이야기로 시간 순서대로 해주는데 지금은 그 잠깐 멈추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촛불 혁명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 가운데 테드가 있고 덜덜덜이 있고 그 가운데 딴 게이들이 있고 긴 싸움 멈추지 말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 하기 위해서 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되게 좋아요. 시리즈로 한 네다섯 개가 정도 나왔어요. 그것만 딱 먼저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러시아 혁명이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러시아 혁명 그게 43화 예, 제일 중요한 게 아나스타샤 라스푸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들어보려고 지금 다운을 받았습니다. 아나스타샤 라스푸틴. 아나스타샤. 재호는 계속 얘기하는. 그거 뭔지 몰라요? 네. 네. 몰라. 아 네. 에피소드 모아서 책도 냈는데 지금 그거 샀거든요. 단박이 한국사라고. 책도 나왔나요? 책이 되게 두꺼워. 되게 두꺼운데 안에 만화가 들어가 있어서. 좋아. 그리고 요거 한 챕터 읽고 방송 하나 딱 들으면 그게 딱딱 맞는데 그 인터넷 강의 듣는 느낌. 근데 이해도 되게 하기 쉽고 우리 아들도 읽어보라고 같이 나중에 같이 듣고 읽자고 해서 이래 준 건데 아이들 보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근데 조금 깊이가 있어서 저학년이 보기는 어렵고 근데 성인들이 보고 다시 역사를 우리 역사를 인식하는 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건 진가역 요거를 진가역 꼭 한번 2017년도에 시작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진가역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추천드리고 요즘에 더 열심히 듣고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아브라기였습니다.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저예요? 저? 네, 네. 저의 요즘 뭐 듣나는 Perfect 25 English Podcast. 원어민 역시 원어민. 저 지난 방송에서 이거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여기서 끊고 네. 왜 자꾸 끊어? 왜 자꾸 끊어? 발음을 못하는 게 P하고 F거든. 근데 Perfect 이건 두 개 다 들어갔잖아. 한번 시켜보자. 안 할 거야. Perfect 해봐. 안 할 거야. Perfect. 안 해. 쉬워요. 안 해. 안 할 거야. 안 해. 나 앞전에 그 저기 그 음악 방송 녹음할 때도 발음 때문에 동공지진 내갖고.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Perfect 25 English Podcast 이거 들으면 돼요. 아 죽겠다 진짜. 이거 들으면 돼요. 이거 네. 지난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발음이 되게 좋잖아요. 지난 방송에 뭐가 나오는데? 내가 했잖아. 이거 Perfect 25 조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팟보드 체크했지. 언급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들어봤는데 제 발음 되게 좋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다 Perfect 25 English Podcast 이것 때문에. 이거 회차 얼마나 됐다고 발음이 좋아져? 많이 했어요. 야, 그래도 그 영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올라오는 방송이니까 부담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를 정말 꾸준히 들어주면은 LC 점수 진짜 올라요. 제가 보장해요. 뭐 듣는 거니까 이건 팟캐스트니까 듣는 거니까 듣는 거는 LC는 듣는 게 중요하고 뭐 RC는 정말 읽는 게 중요하고 막 스피킹은 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많이 들으니까 LC 점수 진짜 팍팍팍팍 오르고 그러고 부담도 별로 없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 수준이 어떤지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저도 영어 되게 깊이 하네. 뭔가 좀 있으면 물건 살 것 같은데. 그러게 지원 나온 거 아니야 어디서 뭐? 아니에요. XSFM 사랑해요. 엄크짱. 대마시안에서. 맞다 왜 이렇게 대마시안이지.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싶으면 진짜 이 방송 들으면 저 같은 영어고자도 발음이 좋아지나요? 좋아져요. 왜냐면은 들어봐요. 왜냐면은 예, 예. 루디아 선생님 목소리가 진짜 예쁘거든. 아 그분이 루디아 선생님. 네. 루디아 선생님 뭐 얼굴도 예뻐요? 그게 중요하지. 트위터에 찾아보세요. 전 괜찮더라고요. 아이고 저 성물자가는 진짜. 역시. 그래서 귀에 쏙쏙 박혀요. 목소리가. 저는 20대고 이제 사회초년생이니까 좀 자기개발에 관심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팟캐스트 듣는 건 솔직히 시간 낭비예요. 그래.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 낭비 종결자들. 그래서 아유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되게 좀 자괴감 들 때도 있는데 요거 들을 때는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인생의 의미도 찾아가는 것 같고 좋아요. 한 번씩 그래? 다들 들어보세요. 오케이. 네. 야,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DK입니다. 저는 요새 머블랭 가이드를 즐겨 들었어요. 미슐랭 가이드 오마주한 제목인데 이게 이제 백수드라 예전에 방송이 있었는데요. 이 방송 자매 방송이고요. 영화 드라마 예능 컨텐츠를 리뷰를 해서 거기에다 하나씩 잼을 매겨요. 그래서 그걸 볼지 말지 좀 이렇게 궁금할 때 있잖아요. 잼을 매긴다는 게 뭐야? 점수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죠. 재미를 줄여서 잼. 밑잼 꿀잼 이런 거? 그래서 1잼 2잼 뭐 3잼 노잼 뭐 핵노잼 뭐 이런 거. 예. 꿀잼도 있고요. 예. 그럼 핵꿀잼까지 있겠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스잼. 점수를 예, 이렇게 막 매겨 줘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저는 이번에 이게 큰 도움을 줬던 방송이라서 소개를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진행자 구성은 20대에서 30대 여성 네 분하고 남성 두 분으로 돼 있어서 테드님이 꿈꾸는 구성이고요. 아, 뭘 꿈꾸는 구성이야? 예, 여대생. 여대생. 아, 대생은 아닌가? 여대생 만나면 범죄 아니에요? 왜요? 범죄는 아니지. 성주지. 아, 하긴 뭐 18살 차이도 결혼하는데 뭐. 이완희 씨 봐. 19살인데 잘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이 진행자분들이 이 많은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기를 원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일요일 빼고 데일리로 하루에 두 편씩 업로드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그러게. 예, 그래서 아니 생산하냐? 아직 다 듣지도 못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올라와 있어. 또 올라와 있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회차당 분량은 20분 내로 되어 있어가지고 부담 없이 이렇게 좀 매일매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게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되게 부지런하신 분들이네. 예, 그래서 야 이거는 대단하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관심은 있는데 내가 시간이 없거나 보기에는 좀 아리까리하다. 아니면은 내가 직접 찍어 먹어보기에는 좀 갈등이 생기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좋은 정보 얻어갈 수도 있고 시간도 저는 절약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 방송 추천드리는 거고요. 이 현재 시즌1은 종료됐어요. 그래서 진행자분들이 하얗게 불태우고 종료됐고요. 그러니까 시즌1이 짧은 게 한 달밖에 안 했잖아요. 한 달에 데일리로 두 편씩 와 너무 달리다가 야 우리 몇 년 해야 나오는 분량이다 그러니까 데일리로 이 두 편씩 우린 지금 7개월째인데 지금 오늘이 7회냐? 7회네 저희는 10회 하면 분명히 공개방송 할 것 같다니까 느낌이 아니 1년 된다니까요 당장 우리 오늘 하고 시즌1이 끝나요 자 벌 스포 나왔어 스포 나왔어 우리 나중에 7회, 나와야 되는 공지가 나왔어 7회 만에 지금 시즌1이 끝나게 생겼는데 말이야 미니멀하고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머블랜 가이드를 이제 듣고 있는데 거기도 팟빵 게시판에 우리 또 까만 머리님하고 치즈케이크님을 또 뵐 수 있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또 시즌 2에는 이제 주로 영화 컨텐츠로 이제 개편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좀 전문성하고 확장성을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더 좋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얼른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예. 궁금한 건 많은데 볼 시간 없으신 분들한테 이 방송 머볼랜 가이드 추천드리겠습니다. 강추. 재밌네. 저기 영화만 다루는 게 아니고 드라마 등까지 영상 컨텐츠들을 다 이렇게 다루는 얘기네. 그래서 요새 그 푸른 바다 인어인가요? 그 전지현 씨가 나와서 마누라 열심히 보는 거. 역기적인 그녀를 재밌게 봐가지고 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아 안 봐도 되겠구나. 그 그래?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마누라 엄청 열심히 보던데. 예, 각자 취향이 있는 거니까요. 예. 오케이. 다음 코너는 아브락사스의 팝보드 차트 시간입니다. 팟제이 아브락 차트입니다. 2017년 새 마음으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는 팝보드 차트. 어때요? 제 목소리가 좀 새로 보이나요? 새롭네요. 새로운 건 박세롬이 성년입니다. 성년님, 샘멜로야! 자 그럼 2016년 12월 1주차부터 2017년 1월 1주차까지 5주 동안의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튠즈 차트입니다. TBS와 JTBC 쌍두마차 사이에서 새해 다짐 기간을 틈탄 영어 회화 파케가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Perfect 25 디메리의 필름클럽과 돈 받았지 너 클래식 연구소 CSI의 지속적인 약진도 눈에 보이네요. 다음은 팟빵 차트입니다. 물량 대장 김용민 브리핑이 김어준한테 잡혔어요.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털복숭이가 뭐가 좋다고 다들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DK도 털복숭인데 테디야 너도 털 많지? 아니 저 정도로 많지는 않아. DK만큼 많지는 않아. 나도 그럼... 많다고 생각했는데 쟤는 저기 호송 탈출? 지금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팝보드 종합순위입니다. 저는 브라질리어 막싱 잘하는데 알아요. 안 하면 2부. 쉽게 마지막 주차인 1월 1주차 상위권 순위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10위는 TBS 전봉주의 폭격시대입니다. 오픈빨 다음에 내려갈 줄 알았더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네요. 9위는 새가 날아든다. 8위는 일빵빵 영어회화와 전봉주의 전국구가 같이 입을 덮고 있습니다. 6위는 김용민 브리핑이고요. 김용민 브리핑이 이만큼 내려오다니 파트 땅이 대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5위는 일빵빵 기초영어, 4위는 털복숭이 비디오, 김호준 파이스입니다. 3위는 지레 널리야, 2위는 요즘 저녁마다 만나고 싶은 테드가 아니고요. 요즘 쓰면 노나로 바뀔 것 같아. 노나? 아 좋아. 나 노나? 석희용의 뉴스룸입니다. 1위는 털복숭이 오디오죠? 김호준의 뉴스공장이네요. 14주 연속 1위입니다. 지레 널리야과 같이 타이 기록입니다. 화두 땅을 14주 연속... 꼬시자 고기나 먹자. 지난달 상위권 팟캐스트에서 주제로 가장 많이 다뤄졌던 키워드는 예 뭐 그리 돼서 너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 그게 아 큰일났네 너무 재밌는데 너 노잼이에요. 흑노잼. 박순실, 박순실, 박순실, 박순실과 그 박순실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게시되는 팟보드 차트는 딴지일보 클럽 팟캐스팅당 게시판에 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팟제이 아브락 차트였습니다. 여러분 질팟하세요. 질팟하세요. 강추. 일부 끝. 끝. 빨리 가자.